단또 대지진 때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한 때로부터 93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1일 도쿄에 있는 단또 대진제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도쿄 동포 추도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청년 일꾼들, 동포들, 일본 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